나 혼자 커피 마시려고 카페에 가서 baby 혼자 있기 싫은데 또 나가자니 괜히 술자리 만든단 친구 말에는 이제는 낮이 무섭고 새벽이 반가운 느낌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더 나다운 느낌 내가 걷고 있는 거린 이 부장한 Broadway 손 올려 내 허리에 당당하게 난 One Way 틱틱 거리는 내 말투 먼 상관인데 말 걸어 자꾸 네가 없는 이 느낌을 왠지 즐기고 있는 날 바라봐 해도 계속 거슬려 이 캐스천에 대해 말해봐 어서요 뭐 별거 있겠어 just on my way 그냥 내 식대로 가는 거지 brother ay. 날 위한 시간 가끔은 괜찮아 나 홀로 있어도 can be better than